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노래 들려주는 시장, 이길순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감기가 극성이, 저는 추위 다 지나갔는데, 며칠 동안 좀 덥더라고요. 덥고 좀 피곤하고 그러더니, 감기가 온파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아까 저기 뭐야, 양복점 그 사장님 말처럼, 팥뿌리 쪽하고 흰 부분 있죠? 한 5cm 정도. 팥뿌리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는 대파 살 때마다 그걸 잘라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목 감기나 감기기가 조금 있으면 그걸 팍팍 끓여가지고, 마시면 한 3-4일 정도 마셔야 돼요. 그럼 거짓말처럼 기침을 안 해요. 예, 목이 아픈 걸 좀 방지를 하고, 지금 목소리 좀 깔아앉긴 해도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좀 먹기가 조금 덤덤해서 좀 요상한 맛이 나기는 해도, 그래서 몸 생각해서 마시면, 정말, 거짓말처럼,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많이 이제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버티려고, 그럽니다. 뭐, 신용플루도 주사 맞으라고 또 이렇게, 그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편지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에서, 맞으라면서, 뭐, 병원에서 맞는 건데, 좀 사기해서 맞는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쪽지도 받았는데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데리고 가겠지. 이 생각하고 사니까, 뭐, 병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생활을 하시면, 병도 쉽게,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또 신유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잠자는 공주. 이 노래 좀 들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워졌나요?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And the big 고운 듯볼에 살며시 키스를 해주며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살며시 키스를 해주며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그대 곁에 나 있을게. 예, 신유, 가수 노래 잘하는 애요, 그죠? 노래가 좋습니다. 아, 요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다이어트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관심이 많죠, 특히 여자분들이. 근데 요즘은 또 장기를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네요. 살을 뺀다고 하니까 그걸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이겠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도 굶거나 한 가지 식품만을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였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올해 새해 목표 중 다이어트가 2위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이어트,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답이 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장기 마사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장기 마사지는 장기를 손으로 직접 터치하여 몸속에 독소와 지방을 몸 밖으로 원활히 배출시키도록 장기의 운동성과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마사지 방법이다. 배 마사지, 배 지압 등으로도 불리는 장기 마사지는 특별한 기구 없이 간단한 손 지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다이어트법과는 달리 장기의 운동성을 향상시키므로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정상과 마사지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 마사지 전문가이자 통쾌한 장기 마사지의 저자인 한국 힐링타워 협회 이여명 원장이 소개하는 뱃살 다이어트의 효과적인 장기 마사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에 양손을 얹은 채 배를 굴리며 주무르거나 흔들어 배를 풀어준다. 배꼽 3시 방향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씩 옮겨가며 배꼽 테두리 8곳을 지압한다. 지압점마다 약 20초씩 수직으로 지압한 후 나선형을 그리며 서서히 뗀다. 양손가락 끝을 모아 배꼽 근처에서 시작해 배 전체를 원형으로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해 나간다. 마사지 도중 특별히 아프거나 뭉친 곳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주변을 상하 좌우로 세밀하게 흔들어 풀어준다. 이렇게 잠들기 전 하루 15분씩 꾸준히 하면 3, 4개월 뒤 놀랄 만큼 뱃살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여명 원장은 장기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속의 독소가 제거되어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증의 병을 앓고 있거나 마사지 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옛날에도 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배 아프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배가 스르르 나오면서 잠이 들곤 했지요. 그런데 그 여학적으로는 무모한 짓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냐면 온 장기가 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잘못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장기가 또 해로울 수도 있고 오히려 병을 또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무조건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변비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찬물 마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 한 30분 정도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만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의사한테 또 처방을 받고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심수봉이 부릅니다. 무궁화. 예, 저는 심수봉 노래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시를 하나 좀, 얼플라 그래요. 요즘 시 낭송을 좀,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 일요일 날은 저기 뭐, 태연공원 앞인가 어느 카페에 출연하러 갑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을 하나, 색소폰 연주를 연하게 깔고 한번 해볼 겁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실패를 했죠?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몸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강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선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럭사럭 눈꽃은 사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아유, 진짜, 어리둥절하고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주 매일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박진석이 부릅니다. 보통 여자. 이제는 싫어요. 당신을 기다릴 순 없어요. 나는 그냥 보통 여자예요. 그냥 이상하게 끝이 나네요, 노래가. 예, 2014년까지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시킨다는 뉴스입니다. 아, 그 뭐 또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통하여 2014년까지 도내 초등학생,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별무리 없이 5개년에 걸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요즘 뭐, 소환안에 어찌나고 좀 시끌시끌 했잖아요. 아, 소환조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이 14일 경기도 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새해 주요 사업 계획과 함께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서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에 대해 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 비전과 정책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만들었던 한 해였다고 자평한 뒤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상급식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실현은 다들 바람직한 일이죠.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 총 5천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총 7천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김 교육감은 미흡하고 아쉽긴 하지만 현재 도서벽지와 온면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키려 했고 예산이 374억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시지역 5, 6학년, 3, 4학년, 1, 2학년으로 확대한 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1단계와 저소득층 지원 방식의 급식 지원으로 1,80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5개년 계획 동안에 더 필요한 약 3천여 원의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의 예산뿐 아니라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해서 협조를 받아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요. 애들 솔직히 다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점심 못 먹는 아이들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아, 나는 개인적으로 얕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청 도움을 줘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뭐 이북 같은 데 저런 데 뭐 갖다 준 것처럼 솔직히 너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물론 뭐 가난한 거는 나라도 구제를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우선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곡은요. 아,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인데요. 소피아가 부르네요. 예, 다음 소식은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김교육감은 모든 학습 준비물을 학교가 지급함으로써 어모교육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맞벌이 부부가 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일이 있는 경기도형 보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 안정망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김교육감은 올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가치교육, 책임교육, 교육복지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2010년은 교육의 희망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을 개혁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 희망을 주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주는 방안과 관련 김교육감은 진정한 학력 신강을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사고를 통한 정규 교육과정의 강화, 교실 수업의 변신, 학교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014년까지 혁신학교 운동에 일반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현장 변화의 방안으로 김교육감은 학교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면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실 수업 개선 의지를 평가해 교육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교육감은 승진 연한에 따라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체계적이고 우수한 학교 경영 계획을 가진 능력 있고 준비된 분만이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예, 다시 또 노래를 듣겠습니다. 아,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예, 배삼에 묻혀 현인 돌아가셨죠? 이분 오래되신 분 들어보겠습니다. besame, besame mucho. 고요한 그날 밤 니가 꽂히던 밤에 besame, besame mucho. 니가 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Bésame mucho야 이라 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Bésame mucho야 그대는 외로운 상타 마리아. Bésame, Bésame mucho. 고요한 그날 밤 이라 꽃이던 밤에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그대는 너무 외로운 상타 마리아. Bésame, bésame mucho. 고요한 그날 밤 니가 꽂히던 밤에 Bésame, bésame mucho. 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예, 오랜만에 현인 선생의 뱃사매 무초를 들어봤습니다. 예, 도둑질을 하다가 건물이 붕괴된 것이 1위 해가지고 2009년도 다운상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그런데 좀 특이한 뉴스라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요. 한 해 동안 가장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이들을 꼽는 다윈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이번 후보자 16팀 중 1위는 벨기에 디낭 지역에서 은행 현금 지급기를 털려다가 은행이 입점해 있던 건물을 폭파해버린 강도 2명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기를 열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해야 했지만 너무 강한 폭발물을 터뜨려 건물이 붕괴해버린 것. 다행히 당시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둑들 중 한 명은 머리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공범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2시간 후 폭파된 건물잔해 속에서 공범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2위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교통 체증에 갇혀 화장실을 찾던 션 모테로에게 돌아갔습니다. 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차에서 뛰어내린 후 숨을 곳을 찾아 도로 옆에 있던 낮은 콘크리트 담을 뛰어넘었다. 예, 불행히도 시온이 있던 도로는 다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은 즉시 약 20m 아래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 이 상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수상자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3위에 오른 로잔느티 50살 먹은 여자분입니다. 홍수 속에서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다가 결국 물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중북부 그린즈보로 지역에 2시간 동안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났지만 로잔느는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전동 자전거를 타고 홍수 속에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로잔느는 다행히 경찰에 의해 구조됐지만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전동 자전거를 건지기 위해 다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로잔느의 어머니는 로잔느가 평소 자신의 전동 자전거를 무척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도에는 자선 행사 중 헬륨 풍선을 타고 날아갔다가 실종된 후 사체로 발견된 브라질 신부가 1위를 차지했으며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보호하기 위해 열차를 세우려다 사망한 이탈리아 남성 이베체 폴레트너가 2위에 꼽힌 바 있습니다. 다윈상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거함으로써 인류의 유전자를 크게 개선시켜 공로를 취하는 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네티즌들이 수상하기 시작한 상을 말합니다. 아, 이건 너무 이제 좀 사람이 죽은 일인데 좀 안 된 얘기인데 너무 황망하게 죽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랜만에 장현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예, 방송하는 도중에 신명나는 역사가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신명난다는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생활에 그냥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예, 정으로 남는 사람 김강한 씨란 분이 이거를 썼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으로 남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간혹 있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정이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좀 더 계산적이고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 겨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현대사회에서 정이 많다 보면 남들에게 휘둘릴 수가 있고 영악하지 못해서 남들로부터 소외당하기가 일쑤이지요. 정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액기서인데 이 정을 버리고 철두철미한 계산과 이용가치로 남을 대하다 보니 사회가 그만큼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정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악착같지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남의 딱한 사정을 보지 못해서 보정을 서다 보면 폐가 망신을 할 수가 있지요. 또 남녀관계에서도 정이 많은 사람은 배신의 선전을 제일 먼저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어나서 오늘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에 이정을 빼놓고 계산대로 살아간다면 너무 삭막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을 거예요. 정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가 있는데 남의 능력과 재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계산자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적당한 계산과 그 계산한 것보다 정의 함량이 좀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삶에 여유가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사람들이 만든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 분명하지만 더 큰 눈으로 보면 사람 좋은 사람을 더 많이 얻자는 것이지요. 목적을 위해 철저한 계산과 이용가치로만 남을 평가하고 사귀려 든다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원한을 많이 사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 냉혹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노후가 보장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60여 년 정도 살다 보니 사업을 위해 남들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의 노후가 영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늙어서도 그 사람 곁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늙으면 병들게 되고 수족을 못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수록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해요. 사업이란 결국 인간을 얻자는 것이에요. 악착같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황폐함의 노후가 아주 슬슬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 많이 보았어요. 사진을 찍으면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남지만 남들에게 정으로 대한 사람들은 그 정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내가 남들에게 정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야 그 남이 나를 정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주 신이 나는 일이지요. 예, 이 글에도 신이 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잔머리를 굴리든가 계산을 하든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대하다 보면 당장은 뭐 이렇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아, 나이 많고 진짜 쓸쓸하고 사람이 필요할 점에는 본인 곁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참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아, 늘 그래요. 자신의 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면 나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에게 아, 가까이 오고 아,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깔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요? 그 어딘지 모르게 이게 속내를 절대로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아,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들 올해에는 좀 푸근한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재산이에요. 마음의 여유로움도 큰 재산입니다. 돈 못지 않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노래를 하나만 더 듣고 있습니다. 아, 조용필이 부릅니다. 킬리만조로의 표범. 이것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우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곳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 쓰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감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